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에 즈음하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에 대한 연구 토론회가 최근 오스트리아 브라우나우암 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오스트리아 고 오스트리아주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청년 서조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조선노동당이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이 서조에서 진행되었습니다.